깨어진 세상 여전한 은혜. 죄로 인해서 세상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히 좋게 만드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고 깨어진 모든 것은 이제 변화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은 변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심히 좋은 우리의 심령과 세상으로 모든 것이 변화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 하나님이 보기만 해도 기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세상을 경작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상에 만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 속에 가시셨던 지혜와 그 사랑과 그 놀라운 뜻이 그 이름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그 일을 사람에게 시키셨습니다. 사람의 경작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좋은 채소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름을 짓는 그 일을 인해서 흙으로 만든 짐승과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존귀와 영광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음을 아시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보다 더 나 같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파트너를 허락하셔서 그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완전하게 하는 놀라운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 벌거벗어도 다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완벽한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깨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관계들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뱀이 이브를 여자를 유혹하기에 하기를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고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렇게 함부로 범할 수 있는 분이라고 거짓으로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되신 분인데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안 죽을 거라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로 선악과를 주셨는데 동산의 만물을 누리게 하신 것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공짜로 은혜로 사랑으로 다 누리게 하신 그 감사의 통로로 선악과를 두셨는데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주신 그 선악과를 주셨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저거는 하나님이 째째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저것은 니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질투해가지고 너네를 막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폄훼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침범할 수 있을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모양이에요. 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떨어져서 타락하고 반역하여서 거짓과 악함과 교만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심판받을 존재가 되어버린 뱀의 자기의 모습을 닮으라고 사람을 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부인해서 자기처럼 되라고 하나님의 진리 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망하게 하려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되심을 의심했습니다. 선하심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될 만도 해서 손을 뻗어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같이 있던 남자에게도 주었습니다. 먹으니까 과연 눈이 밝아졌습니다. 과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본 것이 발가벗은 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랑스러웠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름다웠는데, 뭘 가리면 오히려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고, 오히려 다 드러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감없이 놀랍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범죄하고 눈을 열어 자기의 모습을 보니 발가벗은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는데 나보다 나를 더 닮은 사람이고 나보다 더 나 같은 사람이고 그냥 있기만 해도 서로를 완전케 하는 완벽한 파트너였는데 이제는 나와 다른 모습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 그 쪼가리로 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자랑스럽지 않고 상대방이 사랑스럽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죄의 범죄한 결과로 수치와 책임 전가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이 수치스러웠어요. 가려야 됐습니다.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숨어야 됐습니다.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가려줘야 됐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이 여자 탓이다.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이 뱀의 탓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탓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기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그 노력이 책임을 상대방에게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적당히 가려야 된다고 좋은 것만 내보여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두려운 모습이라고 우리를 속여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예수의 보혈로 눈보다 희게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대신 고난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다 하셨는데 그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부끄럽다고 두렵다고 창피하다고 속임수를 속삭이며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허락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가서 그 부끄러움에 덮임을 입지 아니하면 예수께로 가서 드러난 죄악의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견디고 살 사람이 없어요. 자학하다가 자살합니다. 사람이 상해버려요.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정신병 걸려요. 우리는 뭔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으로 내 행동의 부끄러움에 이유를 붙이려고 하다가 정당화하려고 하다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다가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자기의 선함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확신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된 가운데 죄된 세상에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선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선악간에 너무 확신을 하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부여하고 너무 정당화하려고 하고 너무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꾸미려고 하면은 자꾸 그 말의 논리 때문에 점점 더 말로 자기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부끄럽게 만든 상황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예수님께 덮임을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면 오늘 선악과를 먹자마자 나타난 이 일, 자기를 부끄럽게 여겨서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옆에 있는 여자와 하나님이 만드신 뱀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탓한 이 아담과 이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지나친 확신, 물론 선을 위해서 의의를 행하려고 화평케 되려고 내 힘에 지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선악의 주인은 화평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고 겸손히 때로는 상황을 그 상대방을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하나님의 밝혀주심을 변화시켜주심을 믿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한테 그렇잖아요. 때로는 속아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밖에는 할 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예, 이렇게 선악과 범죄한 그 결과로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을 감추려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관계들이 깨어진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자기가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상대방과의 관계가 너와 나의 관계가 깨졌어요. 돕는 배필, 있기만 해도 나를 완전하게 하는 나보다 더 나 같은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감추고 가려야 됐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어요. 탓하게 되었습니다. 그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담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숨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일 아담이 기쁨으로 하던 일이에요.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는 그 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 예, 여기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예솔아, 아빠가 부르시면 네 하고 달려갑니다.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쁨으로 달려갔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것이 두렵고 싫었습니다. 숨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애들이 언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엄마 아빠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까? 걸리는 것이 있으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왠지 엄마가 대화하자, 한번 얘기 좀 하자 하면은 잔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숨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음성 듣고 그 앞에 나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는 만들어가지고 왜 여자는 붙여져가지고 왜 뱀은 만들어가지고 하는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부터 자기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깨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저주하셨어요. 벌을 주시고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그 벌의 결과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가 변질되고 깨어졌어요. 돕는 배필이었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여자의 아내의 역할이 나를 돕는 그 일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하면 돕는이라는 기능이 강조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히브리 말은 옆에만 있어도 도움이 되는 존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형용사와 본래 명사가 옆에만 있어도 도움이 되는 존재. 그러니까 나를 도와라 이렇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 때문에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를 속상하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욕심대로 행해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돕고 나를 완전하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에게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남자를 원하나? 남자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전히 도와줄 것을 원해요. 여전히 사모하고 사랑해줄 것을 원합니다. 근데 남자는 다스린다고 해요. 마음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포커스가 달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를 도우라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라고, 나에게 덕이 되라고 요구하면 할수록 가까운 사람이 서운하게 합니다. 안 맞춰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런 기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채우라고, 나를 이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부족한 나를 채워주라고, 옆에만 있어도 도움이 되라고,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지 않은 나를 완전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인데, 그러니 서로 다른 게 당연하죠. 없는 것을 가진 게 당연하죠. 생각이 다른 게 당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인 게 당연합니다.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귀히 여기고 용납하고 사랑할 때 완성되는 것인데,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요구만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고. 나를 다스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서로 그냥 있음으로 존재로 완성하는 데에서 내 욕심과 나의 어젠더를 위한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모한다고 하는 그 말이나 다스린다고 하는 그 말이나 존재와 존재로 서로 완성하게 하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상으로 이용할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정 스님인가 법륜 스님인가 하는 불교의 스님도 주례사를 할 때 덕을 보려고 결혼하지 말고 덕을 끼치려고 결혼해라 이런 주례사를 했대요. 그 말이 성경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구원은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못 받을지 몰라도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이 원래 남자와 여자를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을 형제와 자매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하신 본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높고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이 복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게 깨졌습니다. 이용할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용도 안 돼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선한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해도 협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못 느끼,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정신을 탁 차리고 진짜 섬겨야지, 사랑해야지, 좋은 말 해야지 할 때 하필이면 그때 그 협력을 안 해주고 협조를 안 해주고 서운하게 하고 이렇게 포커스가 빗나가더라고요. 그런 관계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생명을 낳는 해산이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펼치는 일이 수고와 투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열매 맺는 나무와 먹을 수 있는 좋은 채소를 내던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자기와 서로와 세상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모든 것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아담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걸 모르셨겠습니까? 아셨겠지만 여전히 그날도 바람이 불 때, 그건 하루 일을 마친 저녁 때라는 의미예요. 그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 때, 하루 일할 때는 아담이 이름 짓느라고 바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여가 시간에 나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는 것을 기뻐하셨는데 이날도 하나님은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예솔아 예 하고 달려가면, 예솔이가 아니죠. 아담아 예 하고 달려가는 그것을 기뻐하셔서 이날도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너무 막 부르고 너무 찾아오고 하나님이 너무 따지면 귀찮습니다. 욥도요, 그 당대에 그만한 의인을 받느냐 이런 하나님이 자랑한 욥도요, 욥기 7장에 보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렇게 찾아다니십니까? 제가 뭐라고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조그만 것까지도 다 상관하려고 하십니까? 제발 좀 그냥 좀 두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범죄한 이후에 생긴 그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벌 주려고, 예끼 요놈 왜 그랬냐 하고 잔소리하려고 그것이 부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담하고 있는 것이 좋아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 말은 추적한다는 말입니다. 추적한다는 히브리어 라다프라는 동사는 하나님 나를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추적자에게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세상 끝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추적자에게 쓰는 그 동사를 하나님에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나를 끝까지 땅끝까지 어둠 속에라도 지옥의 자리를 편 그곳이라도 하늘 위에 올라갈지라도 새벽 날개를 쳐서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쫓아오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진리를 구원을 찾아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유일하게 기독교도 아니에요. 예수로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복된 소식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 같아서 서지 못할 것 같아서 나가지 못할 것 같아서 숨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기어코 찾아오십니다. 안 오신다면 큰일이에요. 하나님이 안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행한 그대로 우리 생긴 그 실력대로 하나님이 삐쳐가지고 여 한번 너 한번 당해봐라 하고 안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큰일이에요. 근데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오늘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찾으시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사실은 부끄러워 가리려고 하는 죄의 상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희한하게 죄의 상징을 이 자기가 이렇게 사용하셔서 은혜의 표지로 사용할 때가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거역해서 불뱀을 보내서 다 죽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모세의 장대에 높이 걸어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게 하셨어요. 그 뱀이란 것은 이스라엘의 거역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 뱀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긍휼하심을 알고 구원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원하는 자마다 낫게 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죄의 상징이에요. 우리 죄가 달린 곳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드러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나의 것이 되기를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힌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한 것은 죄의 상징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셔서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하고 진짜 옷을 입혀주신 것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은 가죽옷이라는 것은 짐승의 털인데 짐승의 털을 얻기 위해서는 죽여야 되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죽옷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굳이 거기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야, 그 무화과 나무 잎 갖고 되겠냐? 하고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되신 분들은 알잖아요. 참으로 사랑하는 애인을 가진 사람은 알잖아요. 그냥 주잖아요. 좋은 것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도요 재산 나눠서 달라고 탕자가 그랬을 때 이거 가지면은 잘못된 생각으로 한 걸 알면서도 나누어 줬어요. 안 나눠주고 혼자 아버지랑 마음이 상해가지고 집에 행동으로는 몸으로는 집에 있지만 그냥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원망하고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원망하는 구원받지 못한 아들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가지고 더 주잖아요. 베풀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생겼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줬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많이 속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속아주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 알면서도 봐주시는지 알아요? 얼마나 은혜의 손길로 덮어주시는지 알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영 죽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고 그 기간 동안에, 유예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뭇잎 대신에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씻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저주하시는 중에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어요. 해산이 고통되게 하셨지만 여전히 생명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아담이 하는 일이 이름 짓는 일이었잖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이름은 망가졌지만 하와라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고통이 끼어들었지만 여전히 생명을 낳고 해산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였어요. 4장 1절에서 바로 다음 구절에서 하와가 가인 아들을 낳았을 때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저주의 결과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다는 것이에요. 일하는 것이 수고고 투쟁이 되었지만 여전히 밭에 채소를 먹게 하셨고 여전히 세상을 경작하게 하셨어요. 여전히 우리의 직업은, 우리의 일은 신성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일하는 것이 때로 그렇게 보람차지 않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보람되게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줍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펼치는 귀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투쟁하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경작하고 이름짓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시와 엉겅퀴에 지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똑같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베풀 수 있습니까? 늘 기도하고 투쟁해야 돼요. 수고와 땀이지요. 네. 그런데 가치가 있고 귀한 수고와 땀으로 은혜를 베푸셨어요. 해산에는 고통이 따르고 일은 여전히 수고이지만 근본적인 은혜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지 않았어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일은 고귀한 것이고 생명을 낳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은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비를 주셨을 때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 양식을 얻은 게 아니에요. 의인과 악인이, 이스라엘 온 나라가 다 양식을 얻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생명과 일의 고귀함이 이어지도록 하신 그 일은 모든 사람이 누릴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였어요. 신학자들은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 성령님의 역사, 똑같은 것이에요. 모든 지도자들과 정부들과 모든 일거리들과 문화 속에 하나님이 선한 것을 이루시고 계세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을,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세상 가운데서 행할 의무와 책임과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 더 잔인할 수도 있어요. 죽은 것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다시 변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셨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일도 하고 자식도 낳았어요. 투닥투닥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안 죽은 걸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걸까요?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꼬꾸라져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존재가 되었어요. 마치 이런 꽃이 있는데 가지를 뚝 잘라서 화병에 딱 꽂아놓은 꽃꽂이 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아름답고 향기가 날긴 하지만 죽었어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습니다. 살아있지만 숨도 쉬고 먹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뻐도 하지만 죽었습니다. 사실상 죽은 목숨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바뀌지 않은, 회복되지 않은 죽은 존재들에게 베푸는 은혜는 꽃꽂이꽃이 조금 오래 가라고 영양제를 주기도 하잖아요. 사형수가 그나마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조금 괜찮으라고 기름진 음식을 먹이기도 하잖아요. 그것과 별 다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하실 때나 범죄하였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때나 부활하셨을 때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은총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기까지 그 약속과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3장 15절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뱀의 권세는 영원토록 끊어질 것이다. 여자의 후손, 저주받은 여자, 범죄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여 죽도록 만든 그 사단의 권세를 마침내 영원히 멸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끝까지 성경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변하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세워주시기도 하고 왕을 주시기도 하고 합한왕후 다윗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혼내는 선지자들도 허락하시고 용서의 그 은혜를 끼치는 제사장들도 허락하시고 율법도 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사랑도 해주시는 그 이야기,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권세를 꺾으시는 그 십자가 그 이야기, 부활하신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죽은 우리들에게 기름진 음식만 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의 처지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선고의 집행을 당하셨습니다. 나무에서 뚝 잘라져서 결국 죽은 가지인 우리들에게 영양제만 줘서 조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살겠고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겠고 다시 살아 하나님의 형상을 펼치고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범죄함으로 모든 것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일이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이 일 가운데 모든 것이 변화하여서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평화의 왕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으니 십자가로 이두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영광에 찬송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지금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나는 우리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훌륭한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얼굴을 보면, 그 웃음을 보면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우리 존재가 진짜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존재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변화한 예수의 은혜입니다. 나와 너와의 그 속에서 자기가 부끄럽지 않고, 부끄러워도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그 면류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자기와의 자기를 자랑스럽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모든 것이 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가 이제는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섭섭한 핑계말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귀함으로, 상대방이 나를 귀하게, 나를 이렇게 뭐 그럴 여지가 없이 그저 섬길 수 있고 귀하게 볼 수 있는 본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터와 가정에서 섬기는 그 일이 다시 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연구하는 일, 장사하는 일, 깨끗하게 하는 일, 섬기는 일, 만드는 일, 고쳐주는 일,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펼쳐지도록 다시 귀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귀하게 되도록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된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변하지 않는 사랑,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천국 가지만, 의인은 또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며,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것이 깨어졌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